미국은 극단적인 대조선 인권소동의 수치스러운 파멸이 저들에게 차려질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 공개 질문장.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지배전략 실현에 거슬리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외 없이 악의 나라,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도 전복을 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핵능력 고도화에 당황망조하여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 극대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우리를 고립압살해보려는 비열한 모략소동에 발광적으로 메어달리고 있다. 임기 말에 처한 오바마와 국무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저만큼 북조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망발을 제쳐대고 있으며 미 국회에서는 북조선 인권법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고화되고 있다. 더욱이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죄를 짓고 조국을 버리고 달아난 인간 추물들이 생계 유지와 연명을 위해 늘어놓은 각종 거짓 증언들까지 부여잡고 북조선 인권 상황 청문회와 같은 터무니없는 모략극들을 연거푸 벌려놓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유럽 동맹과 일본을 사촉하여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반공화국 인권 결의 조작 노름을 또다시 강행한 것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에 허망한 기대를 품어온 오바마패가 오늘에 와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총파산된 안가품을 극단적인 인권공세로 만회해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막강한 군력과 자력 자강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에 목칠을 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해보려는 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하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으며 미국의 황당무기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그 파멸의 불가피성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 공개 질문장을 발표한다. 1. 미국은 용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 실상에 대하여 알기나 하고 날뛰는가? 미국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불법 정권, 비법 정권이라고 마구 험담하면서 그 무슨 인권 제재를 운운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거드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어 이전 조선 인권 상황 관련 유엔 특별 보고자라는 얼치기까지 내세워 우리에 대한 인권 제재의 일환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체육 경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들고 나오게 하며 신성한 올림픽 이념까지 더럽히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미국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 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정치 철학에 기초하여 인민 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용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혈연적 유대로 굳게 결속되어 용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은 용도자를 삶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 과학자, 예술인, 군인으로부터 철부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용도자를 비우면 품고 있던 속생각도 다 아뢰고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아 그 손길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감동 없이 볼 수 없는 화폭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적대시라는 관점과 이지러진 시각을 가진 미국 위정자들의 눈에는 제대로 보일 리가 만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 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공화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국가에서 지어준 궁궐 같은 살림집의 주인으로 되는 꿈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참다운 현실을 놓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에 상투적으로 써먹는 저들의 인권 기준을 적용하려 하거나 더욱이 인권을 운운하며 존엄 높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감히 어째보려 한다면 그야말로 천하의 무지이며 망상이다. 미국은 우리 인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회주의 보금자리와 용도자의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최상의 인권을 최고의 높이에서 향유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똑바로 알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2. 미국은 핵 문제와 병행하여 벌리는 인권 소동이 우리의 참다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인정할 수 있는가? 오바마와 케리를 비롯한 미국의 지배층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의 핵과 탄도로켓 개발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간다느니 그 무슨 민생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따위에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여론을 기만하는 데 요를 올리고 있다. 미국은 우선 우리의 자비적 군사력 강화 조치를 인권 문제와 빗대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돌이켜보라.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전날부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핵공갈 위협과 침략전쟁 도발책 등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결의 악순환 난을 조장시키고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도를 강요해온 것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해로 떠민 장본인도 미국이고 오늘날 비약적인 핵능력 고도화위로 부단히 떠밀고 있는 근본 요인도 바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족대시 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문제는 최근 미국이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들을 조선반도에서 연일 벌여놓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근조에는 조미 핵대결에서 완피한 미국이 인권 문제를 고립압살 책동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쟁 도발의 합법적 명분을 만들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종이의 핵 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압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진정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 번 정당한 자비적 조치이다. 세계와 연대를 이어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대처하여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군력 강화에 힘을 넣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동란이 열 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경제건설에 힘을 놓어 인민들이 평화롭고 요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희향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금이 와서 우리의 핵무 탄도 로켓 개발에 억대의 자금이 든다느니 민생이 어떻다느니 하는 따위의 나발을 지겹게 불어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이제라도 눈을 비비고 우리의 북변 천리에 펼쳐진 기막힌 현실만이라도 똑똑히 보라. 남들 같으면 몇 년이고 주저앉아 일어설렴을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말았을 오목한 자연의 대재난이 들이닥쳤지만 나라의 인적 물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불과 62여일 만에 1만 1900여 세대의 산입집을 건설하여 한북도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이 일시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사회집들에 이사하고 수십 개의 선정마을 선정고리들이 우죽순처럼 일떠선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최고의 활동원칙으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과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당도 나라도 도저히 실현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축도이다. 이 희한한 현실 앞에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이 핵문제와 병행하여 인권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세워진 참다운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강도적 본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에서 더는 어쩔 수 없게 되자 황당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소동이 과연 세계적인 조미 대결에서 승리의 전통만을 앞세운 우리에게 통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은 건전한 사고와 리성으로 이 물음에 대답해보라. 3. 미국은 해마다 날쏘해내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이 국제법에 전면 배치되는 범죄적 문서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미국은 2004년 북조선 인권법이라는 일방적인 국내법을 조작해놓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이 악법을 기준으로 하여 감히 우리 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저들의 꼭두각시인 일본과 남조선 괴뢰들을 부추겨 북조선 인권법을 조작하게 하는가 하면 해마다 유엔 무대에서 추종 세력들을 사축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 노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극대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리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발로이다.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비법성과 범죄성은 미 국무성 북조선 인권특사나 조선 인권 상황 관련 유엔 특별 보고자를 비롯하여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골수에까지 배인자들이 만들어낸 문서장들과 인간 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날조해낸 그 무슨 조선 인권 상황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며 평화시기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행위도 국제법상 범죄 행위로 침략 행위로 된다. 과연 누가 미국의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으며 유엔 무대를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권한을 부여하기라도 하였는가? 미국이 추종 세력들을 동원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들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사상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때 대한 국제적인 인권 법규들을 난폭하게 유린한 인권 범죄입니다. 반공화국 인권결의의 공동 발기국들을 보면 신통이도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다. 그들이 참다운 인권의 상징인 우리 공화국에 감히 삿대질을 해대면서도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 상전의 강권과 전횡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순회자회의 최종 문건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소집된 77개 집단 상회의 선언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성원이 표시되고 미국과 서방이 지탄의 대상으로 된 것은 강권과 전횡으로 국제법을 우롱하고 신성한 유엔 무대를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북조선 인권법과 인권교리들이 미국식 인권 기준으로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는 정치 도발 문서, 국제법에 전면 배치되는 침략과 간섭의 범죄 문서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넣을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미국은 우리 인민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여지없이 유린한 데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생명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는 평화적 환경이다. 지구상 교우들을 둘러봐도 우리 민족만큼 항시적으로 전쟁과 핵위협을 받아온 민족은 없다. 우리 국토를 둘로 동강낸 민족 분열의 장본인 원자탄 위협으로 수백만 명의 흩어진 가족을 산생시킨 범죄자, 1950년대부터 수많은 핵무기들을 남손에 배비하고 핵위협을 계통적으로 증대시켜온 핵전쟁 도발자,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로 우리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국의 만고 죄상은 역사에 역력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종전협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남조선의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하고 1960년대부터 괴뢰들과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들을 벌여놓을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우리 눈이 단 한 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우리의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걸음걸음 장애를 조성하여 왔다. 그 기간 우리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액은 2005년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무려 64조 9,598억 5,400만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더욱이 지금 단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 소동은 우리들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통째로 강탈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다. 미국은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핵전략 자산들을 들이밀어 군사적 압박 도수를 높이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화국 제재교리에 인민생활 필수품들, 지어낸 일반 식료품들과 어린이들의 놀잇감까지도 제재 항목으로 규제해놓았다. 우리가 저들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미국은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제재 올가미를 씌워 먹고 입고 쓰고 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열점 지역에서 그것도 미국의 핵무기 병기고로 변한 남조선과 이따운 강토에서 우리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놓으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평하듯이 역사의 기적이다. 미국은 장장 70여 년간 조선반도에서 민족 분열의 비극을 지속시키고 핵위협과 핵전쟁 연습으로 우리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한 만고 대제를 조선민족 앞에 사죄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 물음에 명백히 대답하여야 한다. 오, 미국은 북대기 인권 문서 땅들을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묵치를 해보려는 모략이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여성 인권 침해니 아동 권리 유린이니 장애자 말살이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에 대하여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인권 문서 보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거짓말로 연명하는 인간 쓰레기들까지 끼고 우리를 헐뜯는 모략 문서들을 조작 유포시켜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용상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비열하고 악랄한 특대형 정치 테러 행위이다. 이 세상에 인권이라는 말이 생긴 이래 인류가 그토록 남녀 평등을 갈망해 왔지만 우리 여성들처럼 남성들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사회 역량으로 나라의 꽃으로 또 받들리우며 자기의 존엄을 당당히 떨치고 있는 여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대화원에서 평범한 노동자, 농민,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등 각계층 여성들이 시대의 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수, 박사로 감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으며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궁전, 의료시설들이 곳곳에 일어서고 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당과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애기궁전, 소년궁전, 소년단 야영소가 펼쳐져 있고 부모 없는 아이들도 동화 속의 궁전 같은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서 고아의 서름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감히 인권 탄압이라고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너덜한 죄악으로 되는지 미국은 알기나 하는가? 유리 없는 자연재해를 당한 북부 피해 지역의 어린이들이 자애로운 진오버이의 다시만 보살피심 속에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며 즐거운 나날을 보낸 전설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세계의 부러움과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애자들도 국가적인 관심 속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자 직업 교육, 장애 어린이 교육, 합리적인 노동 생활 조건 등을 보장받고 있으며 국제 장애자의 날을 비롯하여 주요 계기들의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눈과 귀가 있으면 와서 똑똑히 보고 들으라. 미국이 이러한 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 날조하여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여성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전형적인 인권유린이다.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는 북대기 문서 땅들을 만들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목칠하여 제도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름 타고 하늘에 날아보겠다는 개꿈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된 반공화국 인권 모략 문서 땅들이 제 목을 스스로 조이는 자멸의 올가미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미국은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인권재판관 행세를 거두치우고 피고인으로서 국제법정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유를 상징한다는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1%의 특권계층이 99%의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서로 물고 뜯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야육강식, 황금만능의 인간 생지옥, 온갖 강도들이 살판치고 폭력범죄가 난무하는 살인왕국, 극악한 인종차별 행위가 만연하는 인권불모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자기의 인권 허물은 감추고 평화와 안전, 인권 옹호라는 호울전 간판 밑에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테러전과 색깔 혁명을 일으키면서 인류 사상 유리 없는 국가 테러,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전쟁과 수리아 간섭,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이며 무차별적인 공습,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투옥하여 해외 비밀 감옥들에서 감행한 중세계적인 고문 만행, 사상 최악의 피난민 사태를 똑똑히 보았으며 또 보고 있다. 인권유린의 왕처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며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철면피성,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시덥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로 말하면 미국을 비롯한 소방나라들의 인권유린 상황은 외면하고 다른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만 일삼는 도구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다. 위선적인 인권 옹호와 반테러를 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침략과 전쟁, 인권유린 범죄들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만고죄행은 언제 한번 기소된 적도 따져진 적도 없으며 국제기구로서의 상명인 공정성과 독자성이 없이 편견과 일방주의에 매우 달린 것으로 하여 아프리카 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의 침을 뱉고 줄줄이 탈취하며 등을 돌려대고 있다. 이런 꼭두각시를 끼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인권유린 만행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감히 참다운 인권옹호국, 인권보장국인 우리 공화국에 대고 시야비야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은 반테러전을 21세기의 100년 전쟁으로 만들어 지난 세기 인류에게 유리없는 재난을 몰아왔던 히틀러와 무솔리니, 도저를 훨씬 능가하는 미국 위정자들을 특급 범죄자로 국제법정에 피고석에 앉혀 존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졸기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층은 국제적 정의를 외면하고 세계를 유혈적인 분쟁과 소요의 난무장,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 속에 몰아놓은 특대용 인권범죄자로서 인권재판관의 가면을 벗고 국제법정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손바닥으로는 해를 가려낼 수 없듯이 미국이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다운 인권을 최상의 높이에서 누려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려낼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미국은 지하물이 극단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매여 달려야 진정한 인권의 예상량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워도 건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12월 6일 평양.